처음 사는 이유를 알았었는데 당신 떠나 혼자 울 때 서러워 눈물이 흘러내렸죠. 미운 그 사람, 떠난 그 사람, 당신이 그러실 줄 몰랐었는데 아픈 내 사랑 지우지 못해 오늘도 이 밤이 더디 갑니다.